조선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어영란이 5일 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패배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. 빌자는 그래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대조선 제재 결의를 또다시 강압 채택한 데 대해서 단죄했습니다. 미국이 대조선 제재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화국이 미국의 지배에 순응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까밝혔습니다. 미국이 유엔 제재 결의에 미명하에 별의별 제재 항목들을 다 고안해내고 있지만 조선은 이미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 속에서 자기의 삶과 번영의 길을 개척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,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제재가 통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백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.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100번 찌고 안 넘어가도 101번째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제재 노름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.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뜻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 보겠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. 조선 전쟁을 일으킨 트루맨으로부터 전략적 인내에 매달려 대조선 제재 소동의 정력을 소비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 행정부가 12번이나 바뀌었어도 패배만을 거듭한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에 대한 무지에 있다. 누가 백악관 주인으로 되든 조미 대결에서 승산을 바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최대의 무지로 될 것이며 미국의 패배는 숙명이다.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.